언제나 시작하시면 네, 키나다구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노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집에 좀 크고 작은 일들, 사건은 아니고, 네. 뭐 소소한 일인데, 네. 그래도 지난주엔 좀 있었어요. 뭐 저희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냈고요. 그리고 네. 저희 둘째가 고등어를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네. 와,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 갔나요? 아니요. 안 빠지면 가려고 그랬는데 빠져서. 아, 다행히. 어떻게? 굉장히 잔가시거든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 그런 거요? 네. 그런 게 더 빼기 힘든데. 그래서 한국식으로 밥 한 숟갈 먹으면 된다고 해서. 네, 밥을 많이 먹어야죠. 근데 뭐 많이는 안 먹고 그냥 한 숟갈 정도 꿀꺽 삼키더니 뭐 빠졌다고. 아, 진짜? 근데 이게 처음 걸리는 거라서 긴장하셨겠네. 되게 그 패닉에 빠진.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누가요? 아이가. 네. 저는 어릴 적에 그냥 몇 번씩 다 �걸려 보니까 네. 이게 저도 10번 미만으로 목에 걸려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쯤엔 생선을 안 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생선을 근데 또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 생 고등어로 만든 게 까시디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린 고등어니까. 예. 얼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린 것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림이라서 오히려 더 발라 먹기가 힘든. 근데 고등어는 사실 그 뼈 바르기가 쉬운 생선 중에 한 게 아닌가요? 근데 종목이 그 살에 순살에 아주 보이지 않게 숨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많이 어릴 때 뭐 걸려 보기도 했지만. 네. 그 하나의 의식 아닌가 커가면서 한두 번씩은 목에 다 걸려보는데 네. 유독 한국 사람들만 걸리지 않을까요? 그 생선들을 또 집에서 많이 먹으니까 외국 애들이 뭐 그런 거 요도 생선 먹긴 먹잖아요. 네, 근데 한국 쪽으로 조려 먹거나 뭐 이러진 않고 그냥 뭐 스테이크로 구워 먹거나 뭐 그러지 않나? 뭐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연어도 연어를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네. 연어도 뼈가 은근히 세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병원에 가면 이제 목구멍을 열고서 뭔가 집어넣어서 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근데 또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니까, 뭐, 집 앞에서 뭐, 가자마자 곧바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뭐,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면 가자 하고서, 급하게 찾아봤죠. 뭐 식초를 뭐 물에 타서 뜨거운 물에. 아, 진짜요? 예. 네, 그러면 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녹는다. 뼈가 녹는다고요? 예. 그럼 이제 그래서 식초물도 먹여 봤고요. 또 이제 콜라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또 콜라 사 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냥 콜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네, 급하게 검색을 해 보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밥 한 숟갈 먹는다. 네, 그냥 해보고. 같이 넘겨버리는 게. 또 그게. 근데 그거 사실 그것도 되게 제가 생각해도 위험한 것 같지 않아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그거는. 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이건 좀. 근데 저는 효과를 굉장히 잘 봤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다 뺐던 것 같고요, 어릴 적에. 그래서 밥을 먹더니만 뭐 빠졌네. 근데. 처음에 걸렸을 때는 얘가 한 몇 번 걸려봤으면 그래도 뭐 침만 삼켜도 따끔따끔 거리니까. 네.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얘가 막 비명을 지르고. 아, 정말요? 예. 네. 아, 처음이니까 이런 그런 기분이 또 처음이니까 뭔가 뾰족한 게 목에 박혔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그 상상이 공포가. 또 다르니까. 네. 그 침만 삼켜도 아프니까. 그래서 뭐 좀 패닉에 빠졌을 건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다행히 금방 빠져서. 네. 다행이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경험을 하셨네요. 뭐 애들 키우면서는 뭐 몇 번 앞으로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까지. 다행이네요. 제가 워낙 잘 발라줘서. 저희도 발라준다고 하는데 정말 없는 걸 확신하고 제가 먹었을 때도 거기서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잔가시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노라조의 고등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네, 이제는 그래도 먹겠죠? 네, 이제 뭐 여기서 먹겠죠. 고등어가 그래도 그나마 대안 아닌가요? 생선 중에 생선 좋아하시나요? 네, 좀 뭐 막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뭐, 네.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뭐 고등어요? 아니요, 저는 연어 좋아요. 저는 아 연어요? 아 초밥으로 먹는 거 좋아하고 아 날 네. 연어요? 생 연어요? 좋아하세요? 저요? 생선 저는 당연히 바닷가 출신이니까 아 예. 라사 생선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예. 생선 좋아해요. 아 저희 아파트는 예. 바닷가 출신인데 생선 싫어하거든요. 아예 아, 뭐, 아예 예, 싫어하거든요. 예. 아 그렇죠. 저희 집에서는 예. 식성이 그게 반대로 안 맞아서 생선을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굽는 냄새 자체를 싫어하시네요. 네, 아예 생선 자체를 싫어요. 아, 예. 근데 저랑 또 저희 아이는 또 좋아해요. 저 닮아서 그런지 그래서 네, 잘 먹어요. 근데 네. 이제 예, 캐나다 와서는 그렇게 먹을 기회도 별로 없거니와 또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그 토론토 같으면 이제 한국에서 생선을 공수해 오는데 네. 또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도 없으니까 그렇죠. 중국 마트에서 사는 생선이나 아니면 뭐 냉동된 거 포장된 거 그런 거 사 먹는데 네. 확실히 맛은 뭐 한국에서 먹는 것만큼의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거의 몇 끼마다 먹던 갈치 그런 거 그러니까 갈치 이런 거는 좀 네, 뭐 풍부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중국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되게 큰 그런 게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게 네. 큰 게 있는데 와 크니까 맛있을 것 같잖아요. 네. 아무런 맛이 네. 진짜 아무런 맛 자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먹다 말다시피 해서 그냥 버렸던 기억이 나요. 네. 아니 저희 큰애는 아직 어린데도 이제 회 맛을 알아서 네. 그래서 아 저는 먹이는 건 괜찮은데 이게 아직 너무 어리니까 회를 먹어도 되나 좀 나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몇 살부터 글쎄 저희 애는 워낙 어릴 때부터 회를 먹어가지고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으니까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시장을 데리고 가요. 시장을 볼 때 저를 데리고 가면 그 시장 앞에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데 이렇게 앉혀 저를 맡겨놓고 뭘 시켜놓고 맡겨놓고 네. 시장을 보고 오시거든요. 그럼 그동안 봤는데 뭐 주로 떡볶이 이런 거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 기억에 그런 데서 그 해삼, 네. 멍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한 접시 팔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익숙해서 그런지 생선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릴 때 뭐 날생선을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은 구충제가 워낙 잘 나오니까 먹어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구충제 예. 자체도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사실 예. 예,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냥 좋아하니까 그냥 주자 너무 또 나이 뭐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황당하고요. 몇 살부터 먹으면 되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초등학생 정도면 뭐 이제 거의 네. 상관없지 않나요? 애들 만화 또 보세.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나오죠. 회에 관해서.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짤방으로 돌아다니는데 애가 그 회를 막 비싼 회를 먹고 그러니까 네. 또 다른 걱정보다 이제 돈 걱정이 되니까 너무 네. 많이 먹고 막 비싼데 비싸니까. 엄마가 핀잔을 주죠. 네가 뭐 무슨 맛으로 맛이라도 알고서 회를 먹느냐. 그러니까 애가 비싼 맛이라고 답을 하는 예. 그런 유명한 짤방이 있습니다. 예. 멋있네요. 그 또봇 혹시 많이 보셨나요?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대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되게. 예, 되게 웃기고 예, 예, 되게 예. 그런. 예,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그래서 생각도 많이 나와요. 예, 예.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저희 딸 좋아하죠. 지금은 안 좋아하지만. 저 어릴 때 그런 거 나왔었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애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거기 뭐 재밌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또봇 보면서 뭐 이렇게 로봇들도 나오고 애들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지만 저는 특히 그 좋은 게 그 만화. 네. 그 배경. 네. 한국 편의점 나오고 아, 한국 거리 나오고 그냥 네.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진짜 굉장히 그 이게 되게 친숙한 이미지가 보이니까 배경에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이제 학교 애들 교실 나오면 애들 막 머리가 파란색이고 눈이 막 초록색이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그 외에 그냥 그런 것들은 예, 한국 그대로의 모습을 딱 담아서 그린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차도 진짜 한국 차고. 요즘 그 다스베이다를 보면서 그 파티 쪽을 좀 제가 둘러보고 있는데 아, 저희 파티. 예. 예. 저희 방송도 파티 있죠. 네네, 저희 방송도 있는데, 예. 그래서, 너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가요? 파티가요? 네, 편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아, 업로드 파티 하기도, 시스템이. 네. 네, 그러니까 개인 블로그에 뭐, 파일 올리는 것만큼이나 쉽잖아요. 그 네. 무슨 뭐, 다른, 팟빵도 쉬울 텐데요? 팟빵은 지금 알려주신 대로 제가 이제 뭐 편집도 하고, 뭐, 이거저거 이제, 차례대로 할게 많잖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기다 올렸다가 뭐 아, 그건 이것도 저희가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팟빵도 파티처럼 가입만 되면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거 팟빵에서 손쉬운 방법을 좀못 쓰고 있어서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파티에서 보니까 거의 뭐 신세계인 거죠,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요즘 팟빵에 문제가 좀 많아서 네. 그래서 다스베이다도 아마 그래서 일부러 파티를 플랫폼으로 잡았다고 네,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좀 많이들 옮겨 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옮겨 오고 말고 할게 없는 게 그냥 다 여기 올리면 여기도 다 업로드가 되고 뭐 그런 식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팟빵이 지금 이제 그 독점으로 네네. 바뀌었잖아요. 그 컨텐츠를 자기네들이 독점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팟빵이 올라오는 거는 아마, 그러니까 팟빵 그 서버에 올리는 거는 바로바로 다른 파티나 뭐 다른 캐스트 플랫폼에는 바로바로는 안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근데 네. 저희 방송도 저희 방송은 일단 애플 아이튠즈 기반이니까 네. 뭐 팟빵에도 바로 올라가고 파티에도 바로 올라가고 뭐 다른 뭐 팟캐스트를 모으는 그런 사이트 같은데 바로바로 올라가는데 팟빵에다 바로 올리는 건 아마 안될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파티에 테스트용으로 그 채널을 만들어서 네. 일단 어떻게 올리는 건지 한번 해보려고 네. 해봤는데 뭐 잘 되게 되나요? 간단하고 네. 반응이 되게 빨리 오더라고. 저는 누가 이거 들을까 아, 하고서 반응이 빨리 온다고요? 예. 와, 그래서 무슨 어떤 반응이요? 아니 그냥 그 조회수랑 재생수가 거기 나오니까 아, 예. 보니까 아니 이거 검색해서 듣는 사람이 있나? 라고 놀랄 정도로 혹시 내가 계속 재생해서 된거 아닌가? 한 번밖에 안 그런 거 했는데 아닐까요? 저는 올리고 나서 그잘 올라갔는지 한번 네. 재생을 해보거든요. 이제 네. 그리고는 그냥 두는데, 딱 올렸을 때 때마침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듣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뭐, 그래서. 새로 올라오는 에피소드가 또 이렇게 보이는 게 있겠죠. 근데 그거, 글쎄요. 근데 그게 있나? 저 와. 그 새로운 뭐 프로,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 뭐 네. 이런 게 한테 눌러봐도 거기에 선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보니까. 제 거에만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올리자마자 막몇 명씩 듣고 이래서, 와, 반응이 예, 그래서, 홍보를 해주시죠, 여기서. 이 다음에, 팟캐를 위해서 다른 팟캐스트를 홍보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희가 이제 코너 속의 코너처럼 제가 이제 브로그로 올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책 얘기도 있고, 또 야구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를 독립을 좀 시키고 싶었어요. 여기는 캐나다 구스는 이제 캐나다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이제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는데, 괜히 조회수나 뭐 이제 뭐, 순위 이런 것을 네. 봐서 하나라도 더 올리자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섞어서 그동안 올렸는데, 이제는 좀 조금 더 이제 네. 집중하면서, 이제, 그러려고, 그걸 이제 독립 한번 시켜볼까 하고서 네. 파티 플랫폼을 한번 써봤는데, 예, 아무튼 좀 그런 게좀 신선했고요. 유튜브도 좀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유튜브가 대세죠. 혹시 LA 요즘에는. 아줌마라는 채널 아세요? 아니요. LA 아줌마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냥 LA 사는 네. 아줌마가 그냥 뭐, LA,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LA 아줌마예요? LA 예, 아줌마요? 그냥 아, 예. 예, 미국 화장품 소개도 하고 아. 한국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에 탔다고 이제 그것도 네. 다 체험기도 올리시고 네. 뭐 이런 거예요. 동영상으로 네네. 유튜브에 예. 그래서 내가 뭐 벤츠를 모는 이유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벤츠를 모는 이유 와 LA 뭐.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니네요. 네 어떤 에피소드는 에피소드 제목이 돈돈돈 막 이래가지고 네. 뭐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걸 유심히 보는 이유가 아 만약에 캐나다 구스가 유튜브에 진출을 하면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 재밌겠다 흥미 네. 위주로 좀 흥미도 네. 끌고 정보도 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제 그거 뭐 영상 그리고 이제 뭐 그때 팟캐스트로 또 전환을 해서 네. 또 올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그 라이너스님하고 이제 만약에 네. 부득이하게 뭐 네. 시간을 못 맞춰서 네.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녹음을 못할 경우는 네.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스플릿 화면 이렇게 해서 네. 웹캠만 있으면 그냥 언제 어디서든 시간만 맞추면 장소는 달라도 방송이 가능하다는 그게 굉장히 유튜브가요? 그렇죠 이제 실시간 예. 방송이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훨씬 좀 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는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유튜브는 굳이 뭐 영상으로 안 보여주고도 그냥 네. 오디오로만 네. 또 방송도 가능하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네. 뭐 날씨 문제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모여서 같이 녹음을 못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집에서 네. 네. 각자 집에서 뭐 마이크만 있으면 네.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좀 편할 것 같아서.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채널을 좀 만들어주세요. 네? 네? 저희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희 아들은 오늘도, 아, 이 캐나다 구스 녹음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아, 네. 그래서. 특집을 한번 하시죠, 아드님이랑 두 분이서. 그래서, 아니. 파티 해보니까 편하더라. 그거 너도 구글 그 계정 있으니까 하나 만들어서. 아, 팟캐스트를 만들라고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신나게 네. 또, 주절주절. 아, 혼자 해봐라? 네. 아, 뭐, 같이 해도 되고요. 그래서 예. 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아, 예. 어제부터는 기타를 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좀 그것도.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나요? 그냥 저도 조금밖에 못 치는데, 그냥 그걸 코드 몇 개 알려주는 거죠. 아,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초보 때부터 네. 조금씩 이제 늘어가는 거 그런 채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초보 기타를 처음 잡아보는 그 순간부터 네. 뭐 매일은 아니고 그냥 가끔씩 아 내가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네, 그게 재밌네요. 몇 년이 되니까 네. 제일 첫 번째 비디오를 보면 진짜 코드 치는데 하나를 처음 배우는 네. 그 장면부터 나와요. 근데 3-4년 뒤에 보면 거의 준 프로그램을 치는 게 나오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발전돼가는. 그것도 나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예. 기타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닌 학교에서 올해부터 우크렐레를 네네. 배운대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크렐레 학교 없었는데 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우크렐레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이제 배우기 전에 좀 해보라고 하나 사줬는데 제일 싼 걸 사줬거든요. 악기점에서. 네. 뭐 학교에 뭐 좋은 게 들어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줬는데 말하기를 제일 좋은 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학급수만큼, 네. 그러니까. 누가 한 대 기증을 대 했다고 게... 들었어요, 저는. 아, 예. 기증했다고요? 네네.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들었나 보죠? 아, 워낙 여기 뭐, 있는 집. 네, 어쨌든 제일 좋은 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아, 예, 놀랬어요. 아, 저희도 우클렐레가 있었는데, 하와이에서 사왔어요. 워낙 그게 그. 오리지널을 사오셨네요? 기념품으로 네.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근데 집에 있었는데, 실수로 누군가가 밟았어요, 그걸. 그래서 버렸습니다. 근데 하와이에서 사왔는데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겠죠? 아, 네. 네. 그렇겠죠? 학교, 그리고 또 우클렐레 음악 얘기하니까 이번에 그 CBC 채널에서. 아, 예. 평창 동계올림픽 테마곡을 이제 각 전국 초등학교 만 그 참가를 받는지 아니요 다 받는 초등학교 받는 예. 거 아니고 큰 그 따로 그 그룹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꼭 평창 올림픽 뭐 이제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아, 그런 예, 식으로 예. 있는데 뭐 평창 올림픽 그 곡이 아니라 곡 이제 리스트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클래스나 이런 데서 학교에서 골라서 네네. 같이 이제 애들끼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한 노래를 하나 골라서 하는 건데 이번 학교에서는 이제 평창 그 테마로 하는 그 오프닝 곡, 네. CBC 오프닝 곡을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그럼요. 예. 예,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너무 구석에 있어서 숨은 아이들 찾기 하는 것처럼 봤습니다. 딱, 근데, 애들이 그냥 즐겁게 재밌게 했으면 됐지, 뭐. 그거 뭐, 뭔가, 목표를 크게 잡고서 한건 아니니까. 근데, 그걸, 뭐, 저희, 이제, 캐나다 구스, 페이스북에도 제가 올렸고, 근데, 그 영상을 제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니까, 이 런던에 사시는 교민분께서, 너무 부럽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네, 학교에서는 안 런던. 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건 예.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이존 디언에스가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애들 다니는 학교가 그런, 학교는 작아도, 이런저런 것들 행사, 자잘하게 하지만, 이제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뭐 이런 음악이나 뭐, 이게 타 학교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타 학교 학비용들이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규모도 크고, 그런데 통 이런 걸안 한다. 라고 좀, 네. 예,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왔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딱 저의 첫인상은, 와, 이게 뭐냐. 그쵸, 이런 거였어요, 진짜. 이게 출품작이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면은 뭔가 좀 빡세게 연습을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다면, 수업도 안 하고, 진짜. 만약에 그런 행사에 출품하는 게 있으면 수업도 제끼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딱딱 맞춰가지고, 뭐, 아주 완성도는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딱 맞춰서 하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화음도, 박자도 어떨 때는 안 맞기도 하고, 막 어떤 네. 건 악기 소리도 안 나기도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와, 재밌는데? 일단 재밌다. 그리고, CBC 홈페이지 가서 유튜브 채널 다 보면, 맞습니다, 예, 전부. 출품작이 있어요. 다 보니까, 캐나다 전역에서 다, 뭐, 위니펙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다 했는데, 다 비슷해요. 다 수준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 이게 캐나다구나. 뭐,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연습을 안 하고 하는 게 컨셉일 수도 있고요. 그죠? 저는. 그냥,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했대요. 제가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예, 너무, 연습을 꾸준히 했는데, 이게 다들, 어떤 아이들은 악기를 처음 다뤄보는 그런 무대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그걸 준비한 거지. 근데 또 연습을 해도 뭐 진짜 빡세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 어쨌든 한국 재밌었던 것 같으면 같아요. 선발을 할때 그냥 잘하는 애들 네, 한테는 그렇죠. 여기는 그냥 하고 싶은 애들 네, 선발을 그렇죠. 해서 그냥 하고 싶은 애다 기회를 주니까 그래서 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벤트죠, 뭐. 네 근데 그나마도 학교에서 안 한다고 또 학부형들은 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출품을 하고 네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또 너무 한국처럼 너무 또 잘하는 것도 그 나이 또래 애들한테는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저희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뭐한 학급에 다 음악 연계만 모이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럼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대단한 사람도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감 한번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청소시키고 환경 미화시키고 하는 거 네. 그렇게 사실 한국 같으면 빡세게 할 텐데 여기서는 뭐 진짜 전국적으로 그 텔레비전에 나가는 그 국영 방송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도 그냥 야 이거 진짜 이거 뭐냐라고 싶을 네. 정도의 뭐, 아이 영상을 앞에서 그렇게 내색은 안 했지만, 예. 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어요. 한달 전에 하네요. 예, 왜냐면 12월 달에는 뭐 다들 12월은 연말이고 또그 연휴잖아요? 가족과 예. 함께, 그래서 뭐 다들 시간이 안 맞아요. 뭐 회사에 다 모여있는 시간이 12월 달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휴가 가고 뭐 어디 가고 다 이렇게 그렇겠네,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한달 전쯤에 하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는 했는데, 거기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영화 에피소드를. 네. 그, 딱 갔는데, 저희 회사 여직원, 그러니까 나이가 좀 이제 뭐 20대 정도 되는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되게 이쁘게 하고 온 거예요. 평소와 네. 다르게. 그래서 제가 농담한다고, 네. Who are you? 이랬어요. 아, 진짜요? 아, 예. 그랬더니, 네. Fine. How are you? 그러더라고, 저한테. 네. 아, 예. I'm fine, how are you? 예. 그러더라고, 저한테. 예. 그래서, 예, 저도, I'm fine. 예. 아. 이렇게 에피소드를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후 아, 유가 아니라 셸비 댄스라고 하셨어야죠. 아, 댄스를 네. 안 추는데. 예. 그리고, 아. 6분. 예, 그렇습니다. 예. 아. 한국의 옷 브랜드 아닌가요? 후아유. 어. 아직도 있나요, 그게? 글쎄요. 저 집에 후아유 옷이 있긴 한데. 아, 제가 20대 예. 때 입고 제가 30대 예. 때도 못 본 것 같은데, 그 브랜드는. 예. 예. 아. 아, 되게 새롭네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발음 교정이 좀 필요하신 건가요? 저요? 예. 그렇죠. 저는 맨날 그 타박을 듣거든요, 발음 타박을. 딸한테. 저는 더 큰일 난 게, 저는 그보다 더 큰일 난 게, 일단 영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영어도 안 되는데, 이 방송 녹음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되게 부자연스럽고, 제 목소리 같지가 않고, 그래서 막 옆에 사람 물어봐요. 이게 내 평소 목소리랑, 똑같냐고. 네. 남들은 다 똑같대요. 네. 근데 제 귀에만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싫어요, 저는. 네. 근데 캐나다에서 꽤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못 느꼈는데 이 녹음한 걸 다시 재생시켜서 들어보면 발음도 막 세고, 그러니까 잔이유는 화가 된 거예요. 제 말투나 발음이. 네. 그러니까 박찬호가 그 정도는 아닌데요. 한 3, 4년 정도밖에 미국 물을 안 먹은 박찬호가 그 당시 인터뷰할 때 그랬거든요. 막 말할 때 암 아, 예, 알아요. 하면서 예, 굉장히 예, 한국에서 예. 유명했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잔이윤이 한국 가서 그 한국말 하는 네. 뭐 들어보셨겠지만 네. 그 정도 아닌데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한국말이요? 예,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 녹음한 아. 걸 들어보면 그래서 되게 민망하고 제가 들을 때는 완벽하게 한국인데. 아, 전 잔이윤 같아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더 굴리셔야죠, 그러면. 아,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더 안 듣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는 영어가 거의 뭐 표준 한국인 영어 발음입니다. 회사에서도. 네. 네, 아주 딱 들으면, 아, 한국 사람이 하는 영어구나, 이렇게 들을 아. 정도로. 네. 정말 후아유라고 했는데 파인 땡큐라고 한 겁니까? 네. 이때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네. 네. 아, 뭐 근데 영어 에피소드 원래 네. 살면 하나씩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평소에 못 보던 동료 직원의 그런 또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네. 그 색다른 모습 볼 땐 좀 어떠세요? 또 이제 다음날 회사에 가면 또 똑같죠. 예, 그 똑같지만 그래도 이제 파티에서 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똑같은데요. 아, 예. 그냥 다른 사람? 예. 예. 이상하게 그 뭐 평소에서는 이렇게 사무적으로 회사에서는 사무적으로 하는데 그 뭐 이렇게 또 회식을 저희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예, 크리스마스 회식. 네. 여기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네. 진짜 회식이 1년에 딱 한 번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네. 그 저녁, 그 회사 밖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기회가. 네. 그래서 그런지 그 회식날만 되면 사람들이 다 평소에 진짜 못 보던 얼굴과 다 못 보던 복장을 하고 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또 마치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네네. 그 분위기도 약간 업된 분위기 그러니까 아, 예. 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고 가셨습니까? 차림. 저는 그냥 머리에 좀 더 힘을 주셨다든지 뭐.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저는 그냥 회사 다닐 때는 티셔츠 예. 그럴 때 갈 때는 그냥 와이셔츠 아. 회사 갈 때는 운동화 거기 갈 때는 뭐 이런 이 정도 그 그 정도 변신이면 오히려 후아유라고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얼굴은 똑같은데. 네. 아. 한국에서는 이게 뭐 오랜만에 봤는데 갑자기 얼굴에 뭐 이런저런 좀 보형물을 넣든지 네. 그래서 많이 변했을 때 네. 막 장난으로 특히 여성분 오랜만에 만나실 때 네. 장난으로 누구냐라고 이렇게 뭐 물어볼 때는 있는데 네. 뭐 얼마나 평소에 네. 안 꾸미고 그러니까 수수하게 뭐 화장도 네. 많이 안 하고 그냥 네. 뭐 옷차림도 캐주얼하게 입고 다녔으면 뭐 모처럼 그런 파티장에서 봤는데 뭐 옷도 그렇고 화장도 많이 하고 뭐 머리도 좀 네. 다르게 하고 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충격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 작년에도 봤으니까요. 네.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재밌게 노셨습니까? 아니요. 아 그 저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뭐 다른 파티하는 그런 데 가봤지만 저희 회사는 그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막 파티라고 하기도 뭐하게 그냥 레스토랑 방 하나 빌려서 그냥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네. 몇 영어로. 시간 동안? 네, 몇 네. 시간 동안 영어로 네. 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뭐 이벤트가 없어요. 아, 그럼 뭐. 예. 그러니까 예, 좀 네. 약간 아, 한국식은 아니구나. 처음 네. 한 시간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에너지가 있을 때는 네. 하는데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아, 먹는 것까지 참 좋은데. 네. 아, 먹을 땐 좋은데 이제 먹고 나서 이제 그것도 먹는 것도 네. 뭐 이제 저가 그날 한 3시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7시 반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났는데 7시 반에 파티 시작이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게 9시예요. 아, 예. 예. 그 전까지는, 뭐. 말하나요, 또? 네. 그 전까지는 착석하지 않고. 아, 예, 예. 서서. 서서. 아, 예, 예. 예. 그 영화국 나오잖아요. 뭐 와인잔 하나, 예, 예, 와인잔이나 뭐 맥주나 뭐 이런 예. 음료수 하나 들고, 예. 서서. 예. 벽에 기대서 나 와인잔 돌아다니면서. 예.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야 돼요. 한 시간만 늦게 참석을 하는 게 좋겠군요, 그러면. 예, 그, 예. 저도 그래서, 아,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할까 생각을 예. 했는데, 또 나만 그렇게 하면 또, 튀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긴 좀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서 한 10분, 20분 정도만 약간 느리게 해서 가서 하는데. 혹시 일 얘기는 아니죠? 네? 일 얘기는 아니죠? 아, 일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아, 예. 예. 아, 그 딱, 그게 구분이 돼서 좋네, 예. 누가 회사 밖에서 일 얘기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저도 이제 출판사에서 네. 큰 출판사들은 뭐 작은 데서도 이제 작게 하지만 네. 대개 연말에 송년회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친한 작가들 네. 번역하는 사람들 네. 뭐 초청도 해요. 네. 다는 못해도 그래도 네. 이제 자주 같이 보는 네. 사람들하고 하는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초대를 받아서 매년 몇 군데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마감인데 못 끝내준 원고가 있으면 참석을 안 합니다. 좋은 날 좋은 장소에서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한 그런 예. 상황인 건가요? 웃으면서 원고 독촉을 하니까 예. 근데 그런 한 번 딱 기억 남는 게 문학세계사 송년회였어요. 갔는데 문학세계사가 좀 전통도 있고 굉장히 뭐 유명한 작가들, 번역가들 많이, 좀, 거래를 하는 곳이라서. 근데, 이세욱 씨를 만났어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네. 번역가 하시는, 그 프랑스 번역에는 네. 그분이 탑이죠. 그분은, 베르베르가 나는 이세욱 아니면 내 책 안 준다라고 네, 할 정도로. 예. 예전에 한 번. 예, 그런 분인데, 그분이, 깜짝 놀란 게, 저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때 네. 좀 초짜였고, 뭐, 역서도 몇 권 안 되는데. 아, 그분은 그때도 좀. 그분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로 굉장히 잘 나가셨을 때죠. 아, 그때 되게 오래됐나 보네요. 90년대부터 아, 그분을 하셨고, 아, 저는 예.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이 갑자기 제 옆자리로 딱 들어오셔서, 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자꾸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이제 대번역가이신데, 네. 저 이제 초짜고요. 네. 굉장히 예의 바르게 저한테 어떤 책을 번역했느냐, 그러면서 네. 뭐 이런저런 뭐 저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황송하게 뭐 나를 알아봐 주시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저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드렸는데 네. 그때 격려도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 자리고 네. 뭐 제가 무슨 뭐 이름도 없을 텐데 네.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뭐 그러면서 조금 그 팁 노하우나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뵈었을 뿐인데 되게 인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선배다. 딱 뭐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이 또 초짜인데도 뭐 그렇게 또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신경도 써주시고 챙겨주시려고 하는 게 참 저런 선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배가 되셨나요 지금? 되고 싶은데 없어. 예, 예, 주변에 없어서 예, 후배가 없네요. 예. 후배가 없어. 예. 와, 근데 뭐 여기서 좀 키워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여기서 뭐 몇 번? 네. 아 기회가 있으셨어요? 하청 비슷하게 좀 제가 캐나다 내에서요? 예. 주변에 부탁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번역이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책을 좋아하고 많이 네. 읽고 네.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일감을 조금 나눠서 드리면 그러니까 뭐 구글 번역 수준의 그 원고가 돌아와요. 본인들은 굉장히 좀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이제 문학 작품, 소설 같은 거는 좀 더 그 가독성이랄까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냥 단어 대 단어로 그냥 옮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막 많은 경력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많이 읽어보고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본이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캐나다 고스가, 예. 이제 뉴스로 들어가 볼까요? 네, 뉴스. 아,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카테고리 9위까지 한번 올라갔고요. 아, 예. 오랜만에 10위권 네. 내로 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팟빵 그 순위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전 중요해요. 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종잡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5위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딱 10위. 네. 안에만 들면, 아, 그래도 선방했다. 이제는 파티에서 한번 순위를 노려보는 게. 네. 그래야죠. 네. 그리고 또 레이너버님께서 또, 댓글 댓글 달아주셨네요. 예. 예. 내년 3월쯤에 현지 어학원 쪽으로 오실 것 같다는데. 그분 근황을 저희, 여기서. 예. 동부의 한 학교로 오신다니까. 동부면 네. 이쪽. 동부면 이쪽이죠. 이쪽이겠죠. 예. 토론토, 아주 끝은 아니겠죠. 예. 토론토나 런던이나. 예. 온타리오 예. 쪽 아니면 근데 동부로 오셔도 그 네. 온타리오 주로 오셔도 사실 좀 뵙고 싶은데 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워낙 아니 온타리오도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주가 같아도 네. 예 그렇죠. 주가 같아도 뭐 같은 주라도 예 같은 나라보다 더 크잖아요. 한 나라보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알곤킨 쪽으로 오시면 알곤킨까지는 예. 좀 예 한번 1박 2일 잡고 가면 아무튼 그런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 뭐 계속 달아주시는데 이분 안 계셨으면 뭐 저희 댓글란이 댓글란이 굉장히 썰렁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예 하여튼 뭐 그런 거 만들어서 좀 이분을 좀 격상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공지에다 걸어 명예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빨리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뉴스가 별로 없어서요. 혹시 뭐 지난주에 가장 뭐 인상 깊게 접하셨던 뉴스 혹시 있으세요? 런던이나 캐나다 소식 중에서. 아니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와. 이게 굉장히 저 이 기사가 저는 되게 임팩트가 컸어요. 어떤 캐나다 기상청에서 네. 올 겨울 날씨를 예보하기를 작년과 비슷하게 겨울이 짧고 온화할 것이다. 굉장히 행복한 그런 예보를 내놨어요. 근데 네? 바로 그 전주에. 얼마 전만 해도? 예, 그거는 이제 더 웨더 채널에서. 아. 예보하기에는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네. 혹한이 몰아칠 것이다. 라는 그 예보가 있었죠. 그럼 지금 상반된 예, 상반된 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예보가 나온 거야? 와. 근데 저는 그 기상청을 믿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내일 모레가 12월이에요. 네. 오늘 낮 기온이 15도였어요. 네. 영상 15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웨더 채널 예보에 따르면 이게 진짜 전형적인 캐나다의 날씨가 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진작 눈이 많이 내렸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추울 때거든요. 지금이.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영상 15도라는 거는 올 겨울도 늦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늦게 시작하는구나. 그럼 네. 늦게 시작하니까 그만큼 이제 또 짧아진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4, 5월까지 가지. 짧고 임팩트 있게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짧은 게 좋은 거죠. 눈이 막 폭설이 한 서너 번 오더라도. 네. 근데 꾸준히 그냥 뭐 계속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것보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개 기관이 완전히 상반된 예, 예고를 내놨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틀리는 거잖아요. 네, 그 어쩌면 이게 안전장치로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둘 다 만약에 똑같이 내놨다가 완전히 둘 다 빗나가면 이건 뭐 둘이 짠 건가요? 네. 이번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년에 바꾸고. 근데 이제 그 상반된 예보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냥 장기 전망은 그야말로 전망일 뿐이라고 입을 굉장히 무책임하게 예, 수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님 예. 말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많이 눈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분위기상은 그렇죠. 작년보다 더 따뜻해 보여요. 지금 분위기는. 한 보름 동안의 예보, 그러니까 12월 중순까지 영상 기온이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진짜 본격적인 추위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아마 크리스마스. 예, 그쯤에서 네. 시작이 되니까, 그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거죠. 예, 네. 겨울이, 뭐, 10월에 눈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네, 그렇죠. 캐나다 날씨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뉴스였어요, 저한테는. 아니, 전주에 엄청나게 그, 참혹한 겨울이 될 거라는 뉴스에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아니, 뉴스에 그렇게 우울해하시는군요. 네네. 저는 기상 뉴스는 사실, 지금 이런 것처럼, 또 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캐나다에 이제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로 켜고 끄는 전구가 출시가 된다고 그게 하네요. 없었나요? C-Rich라는 그 General Electric GE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그 AI 비서와 연동해서 음성 명령으로 전구를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없었나 보죠. 저는 그런 비슷한 종류. 요즘에 그냥 와, 아니 그전에도 박수 치면 켜주고 뭐 이 정도 네. 있지 않았나?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끄고 켤 수 있는 그런 것들. 아, 그렇게까지 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게 되면 음성 이것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없었나 보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제네럴 일렉트릭이 설명하기에는 이제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느라고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싶을 때, 뭐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볼 때 움직일 필요 없이. 목소리만으로 이제 조명을 조절할 수 있다 하면서 집 밖에서도 이제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 작동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네, 캐나다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영화에서 네네. 조명 꺼 이런 만약에 그런 대사가 나오면 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켜 이러면 켜지는 거고 영화에서 아, 좀 문득 든 생각인데 혹시 이 정도 진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으면. 전구 자체에 네. 자가 발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약간 자가 발전이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충전지 비슷한 게 약간 들어있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밤중에 정전이 되면 불이 네. 딱 꺼지면 이제 그 전구에 남아 있는 그 전지로 약간이라도 그러니까 뭐 초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예를 들어 한 10분 정도는 불이 계속 이제 좀 유지가 되는 네. 그런 거 있으면 정전 때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한밤중에 꺼져버리면 거의 뭐 초 찾고 뭐 손전등 찾고 이게 너무 어둠 속에서 헤매니까요. 네. 또 당장 뭐 휴대폰 찾기도 힘든데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꺼지지 않고, 그냥 뭐, 그런 기술이 있지 않을까요? 충전지 같은 거 좀 넣어서, 오랫동안은 아니고, 한 5분이라도 유지가, 불이 좀 유지가 되면? 애매하네요. 저는 뭐,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그래도 정부가, 전기를 적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를 네네. 많이 필요로 하는 그 가전제품 중에 하나인데, 네. 요만한 크기에 그걸 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능할지. 아마 만든다면 부피가 커질 거고. 네. 예. 그럼 돈도 비싸질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정부의 빚으로 자기 스스로 충전을 해가지고. 네. 문득, 든 잡생각이었고요. 요즘 그, 휴대폰 그 네. 회사별로 이제 불만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가장 불만이 많은 회사로 벨이 꼽혔습니다. 캐나다에서. 벨이요? 예. 아, 통신사요? 네네.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로저스. 이제 이런 뭐 순서인데. 벨 로저스는 워낙 뭐 많기도 하지만 아픔도 많으니까요. 네. 근데 벨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3천 아, 건이 넘었고요. 로저스는 한 1,000건 정도. 로저스도 악평이 엄청 심했었는데 재밌네요. 그 벨이 그렇게 많. 그래서 이제 회사별 불만 신고수로 순위를 매겨본 걸 보니까, 뭐, 먼저, 호명이 될수록 나쁜 회사라는 거죠. 불만이 네. 많다는 거니까, 이제, 1위가 벨이고요. 그 다음에 로저스, 텔러스, 버진, 파이도, 뭐, 이제 이런 순서입니다. 네. 와, 제가 쓰는 회사는 없네요. 네. 좋은 회사인가 봐요. 네. 네. 그 요즘 그 프리덤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요? 싸서. 네. 예전에 윈드였죠. 예예. 예. 예. 예. 근데 그거 써보신 분들은 그 불만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잘 안 터지고 아, 뭐 서비스가 그러고 보니까 이순위에 지금 윈드와 프리덤이 없네요. 예, 프리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벨, 로저스, 텔러스, 파이도 다음에 비디오트론 그 다음이 프리덤이네요. 이게 혹시 예. 그 절대수로 비교한 거 아닐까요? 순위를? 건수로 지금 한 거니까 네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그 그렇죠. 예, 많이 불만이 많을 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프리덤도 싸서 가입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프리덤은 싸서 가입자가 많지만 예. 안 되는 지역도 많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토론토에서는 다들 쓴다고 하지만 예. 어디 시골로 가면 거기선 프리덤 가입자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 벨 쓰고 로저스 쓰고 예, 바람 프리덤이 윈드였는데 바람만 불어도 안 터진다고요? 아, 그래서 민드구나. 네.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럼 뭐, 네. 그래서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 이름을 프리덤으로. 저는 이제 버진을 쓰고 있는데 이게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네요. 네, 버진은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4위라니. 아, 뭐, 써보니까 뭐 불편하진 않고 괜찮긴 한데 네. 그것도 뭐 추천받아서 한 거라서 근데 뭐 괜찮습니다. 네. 써보니까 네. 뭐 끊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이게 요즘에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게 네.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죠? 웬만한 네. 근데 캐나다는 아직도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 많이 있고 네.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제 벨이나 큰 회사 같은 걸 쓰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네. 그리고, 한국에, 이 740만 제외 동포가 있대요,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네. 근데 이 중에서, 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제 복합도시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아. 역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길래, 그분들을 타겟으로, 그분들을 유치하려고, 네. 이런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지금? 한국에? 남해에 독일 마을이라고. 네네, 그런 거 있죠. 예. 예전에 독일 그, 가셨던 그 간호사분들이나 뭐, 이렇게 광부, 그쪽으로. 마침 엊그제 봤어요, 그 동영상을. 아, 독일 마을. 독일 마을에 대해서. 독일 마을은 생긴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요. 근데, 예, 근데 알고는 있었는데, 예. 무슨, 그, 어떻게 뭐, 그, 계속 거쳐서 보다가 그 동영상까지 보게 됐는데, 한국인이 독일인 친구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그 클립이에요. 네. 그래서 어떠냐, 네. 너희 나라랑 좀 비슷하냐, 거기서 뭐 파는 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놀라더라고. 많이 비슷하다. 네. 정말로 여기서 이런 거 먹고 살고, 집도 이런 모양이고. 근데 왜냐면 그 마을 컨셉이 지금 이런 컨셉이거든요. 네네. 예전에 독일에 가셨던 분들 다시 한국에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을 유치하신 거잖아요. 유치한 네네. 거잖아요. 거기서 남해시에서. 네. 거기 그래서 독일 마을이 성공한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 마을을 뭐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한때는 캐나다 마을 뭐 이런 것도 돌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한국의 그 부울경 지역에 약 50만 평 규모로, 이제 주 타겟은, 여기민을 계획하고 있는, 네. 그, 제외 동포들, 네. 이제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너무 오래 살다가 다시 돌아가신 분들이 적응이 힘들어서 그런가? 좀,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름 특색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 해주신 대로, 그 적응도 쉽고, 왜냐면 또 그 문화를 또, 좀 약간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또 가져가서 그대로 살 수도 있고. 되게 이국적으로, 예, 이국적으로 되게 살기 좋고, 여러 또 편의시설 잘 갖춰놓으면, 오히려 한국에 내국인들이 더 이사를 하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네, 근데 아마 이국적이기도 그런 하고. 또 그 제약이 있겠죠. 아, 받아들이는? 예. 예. 뭐 저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뭐 물론 여기민을 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시 하나를 네. 조성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을까? 근데 또 보면 또 미국, 캐나다 뭐 전 세계 유럽 쪽에도 있을 거고 네. 돌아오신 분들을 다 종합을 해 보면 꽤 될 것 같거든요. 또 수가. 저도 나이가 만약에 진짜 많아지면 나중에 다 은퇴를 하고 그러면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한국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네.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그러면 또 고향 생각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봐서 뭐 거기까지 헤아릴 수는 없는데 지금은 한국에 묻히겠다, 뭐, 이제, 이런, 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예, 있고,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저희 윗세대들은 좀 더 강할 것이고, 그런 바람에, 네. 예. 그리고 마침내 온타리오주 칼리지 파업이 끝났는데요. 폭풍이 만만치 않네요. 지금 뭐, 그, 보상금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또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하고요. 500불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 유학생들이 비자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서 체류 신분 그리고 또 비자를 유지하려면 이번 학기에 계속 학교에 다니거나 내년 1월에 시작하는 겨울 학기에 반드시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 인기 학과가 내년 1월 정원이 이미 꽉 차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확실히 이런 분들 그 보상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예 무책임한 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교수들 그 캐나다 교수들 교수 뭐 조교수 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연봉이 평균 연봉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다 15만 불씩 받고 예. 그 교수랑 이 칼리지 예, 칼리지는 예, 다를 거야. 그렇겠죠.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일반 교수들 네. 연봉이 그 정도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목표를 그쪽으로 네. 아이들의 목표를 네. 연봉 보고 가나요? 존경받는 네. 네. 저는 교수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많이 네. 속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은퇴하면 나도 네네. 칼리지나 이런데 강사 같은 걸 해봤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저 칼리지 다닐 때도 정말 은퇴하신 그런 현업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 없으실 것 같은 그러신 분들이 네. 그 강의를 하시거든요. 네네. 와서 그 시간당 그 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또 강의 시간만 딱 쳐주고 이러니까 준비하는 거나 뭐 사무실 보는 이런 거는 다 빠지고 뭐 이러니까 실적으로 실제적인 페이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노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칼리지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이런 직업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꼭 누구를 굳이 가르쳐야 한다면 저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국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어? 2세들 모아서 한국어 학교를 예. 하시면 되겠네요. 그 뭐 노후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하면 뭐 의미도 있고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저 밴쿠버 네, 사는 그 청년 네.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게 청원이 막 날아드니까 이 보건부 장관이 이 그 희귀병 치료제 솔리리스 투약을 위해서 BCG에도 공적 자금을 지원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오, 잘 됐네요. 예. 보름에 2만 불. 네. 아직까지도 그 잊혀지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제. 네네. 예. 그래서 이게 1700장의 청원서가 전달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 1700장의 청원서 가지고도 움직이긴 하네요. 예, 원래는 그 만장을 받아서 그 네. 이제 청원 운동을, 목표를 만장으로 잡았는데. 아, 그 전에 이미 이렇게 결정이 돼버린 거군요. 네네. 근데, 아, 이거는 뭐 당연히. 네, 그렇죠. 예. 달랑 석장이 청원이 들어가도 이거는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예. 사람 살리는 게 지금 우선이 지금 난민 받고 지금 그 인권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지금. 그렇죠. 예. 예. 너무 다행스러운 네,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의 그 가정의가 네. 패밀리 닥터. 예, 네. 한국인 가정의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인 가정의가 일반 가정의보다 평균 4배 달하는 환자를 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고요? 한국 분들이 워낙 몰리시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모자란 형편인데요, 지금. 근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굳이 물론 이제 언어 장벽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가정의를 저도 살다 보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갈까 하는 이제 뭐 자주 찾는 건 아니고 네. 물론 좀 노인분들 특히 좀 언어 장벽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인 의사를 찾아가는 게 편하시겠지만 그렇죠. 예. 그게 아닌 그냥 보통 그냥 뭐 한국인들 네. 교민분들은 굳이 그렇게 한국인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시지 않아도 뭐 무난히 여기 뭐 치료 다 받을 거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그 왜냐하면 아픈 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네. 한국에서는 이 구구절절 그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네. 그 주문도 많고 뭐 어떻게 예. 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뭐 이렇게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들어줘요. 아 저도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저는 이제 가정의 그 패밀리 닥터를 바꾸려고 네.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패밀리 닥터를 만나고 왔는데도 좀 여전히 좀 무관심, 네. 좀 약간 좀 냉랭한 그런 네. 평가도 굉장히 안 좋고 해서 같은 클리닉에 다른 의사로 한번 바꿔보려고 네. 한동안 좀 알아봤는데 뭐 네. 새 환자를 받는 의사가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일단.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웨이팅 리스트가 뭐 기본이 6개월이고 근데 6개월이라도 6개월 지나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한 3, 40%라고 해요. 네. 그 중에서. 근데 다행히 지금 같은 클리닉에 다른 의사가 지금 새 환자들을 받는다고 해서 네. 그 의사들 평가하는 그 네.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평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 네. 뭐 지인들이 올렸겠지만. 네. 근데 그 현재 그 의사의 평가가 안 좋은 건 좀 의문이 되는 게 그분은 지인이 안 계시나? 왜 다 별이 하나고 아 그런가요? 네. 아 현재 지금 의사가 네. 별로 평점이 안 좋아요? 네 제가 느낀 그대로의 리뷰가 있더라고요. 제가 평가하는 그대로의 그 맞아 똑같이 느끼는 다른 환자가 있는 거군요. 저희 집 아픈 걸 얘기하는 중에 그 사람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벌써 자기 벌써 일어나서 문을 잡고 있어. 이제 끝났다 이거죠. 가라. 네. 말로는 가라는 건 안 하고 그냥 딱 일어나서 이제 문을 잡아주고 웃으면서 이제 볼일 끝났다. 야, 뭐 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그걸 지금 몇 년째 듣고 있거든요. 같은 증상으로 갔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예, 좀, 근데 의사들 평가하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런던에서. 근데 공통적인 평가, 그 리뷰가 뭐냐면은 의사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별 다섯 개짜리 의사인데, 네. 의사는 좋은데 접수하는 사람이 너무 불친절하다. 아, 저는 그럴 안 수도 받고. 있죠. 맞아, 그거는 진짜 빠진 의사가 없어요. 다. 이 의사는 너무 좋은데 접수하는 사람이 너무 불친절하다. 아, 지금 그러면은 모든 병원의 리셉션리스트가 다 지금 불친절하다. 친절한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평가 기준이 의사의 네. 그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네. 얼마나 그 프렌들리하게 해주느냐. 뭐 이런 거 그 점수 매기는 게 다 그 카테고리가 네.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스태프 네. 평가하는 건데 스태프 평가 다 1위예요. 스태프 평가가 3을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시아인이 접수를 보고 있는데 영어를 모른다 그 사람이. 네. 이제 이런 평가도 있고. 아. 네. 어포인먼트를 한번 하고 싶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뭐 이런. 아 그런 네. 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고압적이다. 아, 지네들이 뭐라고 의사도 아닌데 접수 그냥 받아주고 예약 잡아주는 것만 하는데도 그걸 굉장히 네, 그런 말은 공감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잡는 쪽에서는 좀 최대한 좀 다정다감하게 했지만 그쪽에서 고깝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쪽 반응이 그러면서 금방 잡아줄 수도 있는 걸 괜히 지금 꽉 찼으니까 네, 뭐 한 달 뒤에 잡아준다든지 예.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평가를 보니까 이게 순전히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이 본토인들, 네. 백인들까지도 고스란히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걸 보고서, 아, 이게 뭐, 어디 몇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가 모든 병원에.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신체 검사를 했는데, 네. 그 예약 잡으려고 병원을 몇 군데 전화를 해봤었는데, 네. 너무 친절했었는데, 아, 저는 돈을 내는 입장에서 그랬나요? 아,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뉴스가 또 있나요? 예, 없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 공지 해드리면요. 네. D-3 4월 뒤에 네. 새 앨범이 나옵니다. 어떤 새 앨범이죠? 아, U2의 새 앨범이 나옵니다. 오늘이 너무너무 11월 28일 그러니까 예, 3일 뒤면 12월 1일인가요? 1일에, 예. 예. 너무 고대해 왔어요. 요즘에 아, 유튜브 보면 맛배기로 조금씩 올라오는데 네, 유튜브 골스 팬이신 보노님께서 또 와 그걸 3년을 보노님께서 보노 네. 네. 보노가 보노의 네. 새 앨범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너무 흥분됩니다. 지금 아마 첫날 가서 아 CD를 사러 가실 건가요? 굳이 CD로 안 가져도 상관없거든요. 그거 뭐 음원 사서 들으면 편한데. 네. 저는 일단 음반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팬이면 CD도 사고 음원도 사야죠. 그럼요. 하지만 딜럭스 패키지는 안 살 겁니다. 비쌉니다. 아, 딜럭스 패키지가 뭔가요? LP판으로도 들어가고. LP판이요? 우와! 그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걸 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근데 집에 LP 턴테이프는 있으세요? 없어도 샀습니다. 아, 예.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DVD를 네. 한, 뭐, 1000장 이상 모은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것도 그냥 영화 에디션을 안 사고, 네. 스페셜 에디션, 아~ 서플먼트 많이 들어있는 네. 거, 비싼 거, 그런 걸 사서 모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영화를 좋아하지? 영화를 좋아하면 중요한 건 영화 그 자체야. 네. 거기서 뭐 메이킹 필름이라든지, 뭐 코멘터리라든지, 각종 뭐 예고편 뭐 이런 서플은 중요하지 않아.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만 가지면 되는데 네. 괜히 서플 볼 시간도 없고 네. 그걸 제가 깨닫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영화만 들어있는 버전 싼 걸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로 대학 다닐 때는 뭐 이런 밴드들 같은 경우는 절대 한 가지 버전을 출시를 안 돼요. 한 네 대까지 어떤 것도 책도 들어있고요. 네. 팬으로서 당연히 뭐 포스터도 있고 브로마이드도 네. 있고 모아야 되는데 네. 언제부턴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팬이 음악이 좋으면 음반만 사면 돼. 네. 뭐 거의 티 한 장 들어 있고 뭐 무슨 뭐 키체인이 들어 있고 뭐 이런 네. 거 지금은 이제 그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그 진짜 그 앨범 와, 그럼 CD 한 장만 들어있겠네요. 음원만 결제를. 예, 네, 아,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라는 게 있는데 벌써 사줬다고 해서 제 선물을 보나마나, 아, 인디고 카드겠지만. 매년 바뀌지 않는. 아, 그런가요? 아, 스웨터라도 한 장 해주지. 옷이 지금 몇십 년째 똑같은 거 입고 있어서. 예. 네, 속옷도 지금 수십 년째 똑같은 걸 입고 있는데. 네, 그런 거나 좀 해주지. 그냥 아빠가 책 좋아한다고. 아, 그 인디고 카드. 인디고 카드. 저는 그걸 받고 싶더라고요. 소니에서 나온 건데, 아마 다른 브랜드도 있겠지만, 그, 헤드폰이에요. 네. 무선 헤드폰인데, 네. MP3가 장착이 된 거죠. 네. 뭐, 지금도 그런 걸 비쌌게 있는데, 그건 이어폰으로 된 거고요. 네. 헤드폰인데, MP3 헤드폰인데, 스피커도 돼요. 아, 스피커가 네. 된다고요? 헤드폰인데? 예. 아. 그니까, 기능이 그렇게 있어요. 그니까, 아. MP3, 네. 헤드폰, 그리고 스피커. 헤드폰인데 스피커가 되면 그러니까 그냥 헤드폰 때는 그냥 헤드폰처럼 들리는 거고 네. 스피커로 할 거면 그걸 벗어놓고 하면 그냥 일반 스피커처럼 크게 아,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귀에 스피커를 달고 다니는 거네. 뭐 어차피 그게 그렇겠지만 그렇게 들으면 고막이.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좀 해줬으면 했는데 네, 이미 샀으니 뭐 내년 샀다고 하니 그렇군요. 아 선물 준비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저희는 준비 끝났습니다. 네. 네. 뭘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전자기기 또 이런 건가요? 아니, 저는 전자기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요. 아, 쓰던 전자기기를 넘기긴 해도? 아,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였고, 네. 저는, 예, 그런 적은 없던 거, 아, 있나요? 모르겠는데. 예. 예, 저는 최대한 그 원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추천을 하나 해드릴게요. 베이스 기타. 음악 좋아하니까. 예. 제 아이한테 하라고요? 예. 아, 아, 예. 그 정도 나이면. 이미 UC리스트가 저한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책으로만 쫙. 아, 책으로만? 예, UC리스트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녹음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물론이죠. 예. 아, 이, 마지막으로. 예. 들으시는 분들 팟빵이나 파티에서 네. 댓글, 좋아요, 구독 네.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하도 안 해서 안 올라와서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파티도 괜찮은 것 같아요. 파티도 예. 좋죠. 예. 예.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참여를 해주셔야 또 순위도 오르고. 네. 방송의 질도 좀 높아지겠죠? 예.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